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 마. 마음의 님을 따라 가고 있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방랑자여,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 방랑자여, 방랑자여, 노래를 불러라. 오늘은 비록 눈물 어린 혼자의 길이지만 먼 훗날엔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 마. 마음의 님을 따라 가고 있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방랑자여,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 방랑자여, 방랑자여, 노래를 불러라. 오늘은 비록 눈물 어린 혼자의 길이지만 먼 훗날엔 우린 다시 만나리라. 방랑자여,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 방랑자여, 방랑자여, 노래를 불러라. 오늘은 비록 눈물 어린 혼자의 길이지만 먼 훗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라. 방랑자여, 방랑자여.